잠든 무덤 하에 너는 다시 피련 많은 님은 너희 모두 쉬는 곳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를 잡고 내가 지면 필연 많은 내 마음은 언제에 피나 가는 봄이 무심하랴 지는 꽃이 무심하더냐 산유화야 산